여러분들은 형통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통이라는 말을 사전적 의미로 좀 살펴보니까요,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모든 일이 뜻한 바대로 잘 되어가는 것. 이게 형통이라는 사전적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에 기준을 두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녀가 잘 되어야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것이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것이 잘 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하고 나도 그들과 같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형통을 이런 식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형통은 환경의 변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즉,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의 변화, 이 환경의 변화, 이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게 있는 아픔과 고난과 시련과 부족함과 질병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상황으로 나아올 때, 원만한 관계로 될 때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셉의 이 이야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지요. 요셉이 노예 신분으로 팔려갔지만 그 노예 신분에서 성실과 정직함으로 열심히 수고했더니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형통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냐, 또는 요셉이 감옥에 갔지만 그 감옥에서 성실과 또 정직함으로 열심히 수고하니까 옥중의 사물을 다 맡게 되는 또 감옥의 총무가 된 것이 아니냐, 또 하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성실과 정식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애를 쓰니까 애굽의 모든 것을 다 관장하게 되는 애굽의 총리로 그의 평생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성실과 정직히 행하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우리는 설명을 하고 그렇게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해석일까요?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늘 설명드리죠,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 교훈집이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절대 어떤 한 인물의 위대한 삶을 기록한 위인전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죠.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니까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고 성경을 오도하는 것이고 기독교를 오해하고 잘못된 기독교에 빠져서 기독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가 뭘 얘기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도 모르면서 기독교의 진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그럴 수 있어라고 그렇게 항변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지함의 소치인 것이죠. 또 이런 오늘 요셉의 이 이야기를 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또한 얼마 전까지는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던 거 기억하시죠? 창세기 39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요셉에 대한 성경의 해설이에요. 요셉의 이야기를 진행하며 있어서 성경이 요셉은 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주석을 달아놓은 부분이죠.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요. 2절에서 3절도 마찬가지로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착안하여서 요셉이 비록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아주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창세기 39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였더라. 몇 가지가 더 삽입되어 있죠. 맨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이에요. 누명을 쓰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가 있는데 그 감옥에 가 있는 그 행사들이, 그 모든 행사들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형통한 감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뭘 얘기하냐면요,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1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즉 이 땅에서의 내가 좋고 나쁨이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이루거나 또는 이루지 못함이 형통이 아니라 여호와의 함께하심, 여호와의 함께하심이 나의 형통의 그러한 원인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가, 이것이 형통한가 불통한가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상황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살펴봤던 것처럼 노예 신분으로 있거나 또는 감옥 생활에 있거나 또 애굽의 궁궐 생활을 하고 있거나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간에 나의 형통의 열쇠는 나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형통이라는 그 사전적 의미처럼 환경이나 상황이 변화되어서 내가 형통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지요. 요셉은 노예 생활에서 그의 신분이 변화되어서 더 나은 신분 상승을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형통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오히려 열심히 생활했고 정직히 생활했고 또 신실하게 생활했고 그가 아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았지만 그가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그 정직함과 그 성실함과 그 신실함으로 인해서 그는 오히려 주인의 아내의 모함과 누명으로 인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형통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이 17세의 노예로 팔려갔죠. 그럼 몇 세에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입니까? 30세에 됐다고 말씀드렸죠. 13년 동안 그 노예 생활과 또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활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시편 105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5편 17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 18절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러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을 시편 기자가 그려놓고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그의 발은 착고를 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고,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란 말인데 이것은 상하다, 고통을 가하다의 의미인 거예요. 그의 발에 족쇄가 차있는데 이 족쇄가 그의 발을 옥죄어서 그의 발이 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발, 그 족쇄 때문에 그의 발이 고통을 겪었다는 거죠. 아주 심한 고통을. 또 하나, 뒤에 있는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말, 이 매였으니라는 말이 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라는 얘기인데요. 이 말은 들어오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쇠사슬이 그의 몸에 매여있는데 그 쇠사슬이 몸으로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리얼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이 글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는데 단순히 매여있는 게 아니라 그 쇠사슬이 자신의 몸을 파고 들어올 정도의 그런 극심한 괴로움과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형통했다라고 얘기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히 행하고 신실히 행하고 정직히 행했는데 그건 더 좋은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요셉을 형통한 길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절대로 환경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어떠한 형편들이 나아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해석,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형통이다라는 이러한 주장은요, 이러한 해석은요, 저도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린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러한 해석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을 설명하지만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가 형통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이렇게 괴롭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그게 나에게 뭔 도움이 되는가? 이게 왜 내게 형통이 되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게 이런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석에서 끝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도 그랬어요. 당신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너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정말 착고가 차여 있고 쇠사슬이 매여있는 삶이라 하더라도 너는 그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돼! 이런 식의 무책임한 설교로 끝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오늘 요셉의 형통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접근해 보기로 해요. 제가 이것을 일주일 내도록 보면서 그래 이것이구나, 그래 이게 바로 이런 뜻이 있구나 저도 한번 속 시원하게 이게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1절까지.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부터. 너희는 55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7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악인 또는 불의한 자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악하고 불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죠. 그들은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고 공의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너가 돌아오면 너가 긍휼을 얻고 너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지금 얘기해 주냐면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의와 정의의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긍휼과 용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읽어볼게요. 제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주는 이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해주고 그들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벌을 안 받더라도 그들이 그 무엇에 대해서 정죄를 당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해주는 이유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길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해놓은 목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 따로는 그 계획과 그 목적과 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는 하늘이 땅과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너희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피조물인 너희가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느냐. 너희들은 절대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게 쉽게 이해 안 되는 말이죠. 한글로 읽을 때는. 설명을 드릴게요. 11절에 나와 있는 뒷부분이죠.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직역을 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기 이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바로 형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11절 상반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은 정확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은 딱 나가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정확히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형통이라고요, 그게. 형통의 개념을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를 보세요, 이제. 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을 오늘 요셉의 이 스토리와 일생과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것.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지금 느낌이 오시는 분들은 이걸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해 안 되는데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목사가 무슨 얘기하는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 팔려라는 건 이게 정확한 형통이에요. 이게 아주 형통한 것입니다. 또 하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되는 것 잘해서 총무가 되는 것 그것도 형통이에요. 또 하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을 물리치는 것 그것도 형통이죠. 또 하나 여러분 그 보디발의 아내를 물리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신실함과 그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누명을 쓰고 그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그가 착고와 쇠사슬에 의해 뚫림을 받고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며 그가 몸부림치면서 신음을 흘리면서 13년 동안 고생하는 것 그게 형통이라고요. 그리고 그가 또한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대신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맞아들여서 출애굽하는 그 근거지를 마련하는 것 그게 형통이라고요. 뭔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왜 이런 것이 형통일까요?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연결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고생하고 노예를 팔려고 하고 감옥 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14년 동안 괴로움받고 형제랑 떨어져 있고 아버지랑 떨어져 있고 죽음받아 있고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사야서 53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10절. 이사야서 53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 십자가의 대상 그 메시아로 오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라고 하는데 성취하리로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짜라흐란 말인데요. 이게 형통이란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하면 형통했다는 이 말과 같은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형통이라는 단어와 이 말이 같은 단어인데 이 부분을 지적하면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이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 뜻을 진행하시는 것, 그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뭐라고요? 형통이라고요. 그게 때로는 고난일 수 있어요. 그게 때로는 질병일 수 있어요. 그게 때로는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그게 때로는 애굽의 총리 대신처럼 영광스러운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있고 없음, 세상의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있고 여호와의 뜻과 관련이 있으면 그것은 어떠하든 간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과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에 의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시간이란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뜻에 의해서 시간 안에서 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뜻으로요. 어디로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종착지로 그 구원을 통해서 영생에 들어가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구원과 관련되는 모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성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도는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 기도 제목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뜻과 이 구원과 하나님의 영생, 구원과 상관없이 내 자녀가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가 그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저주라고요, 여러분. 이게 잘못 기도하는 거라고요. 먼저 그 자녀가 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요. 구원과 상관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그 뜻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그가 잘 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게 못 되는 것도 저주가 아니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형통함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내 것을 내려놓는 자들을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요.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이 땅은 수천 년의 삶이 아니라 모두 다 개인적으로 80이나 100년의 삶은 끝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영생을 바라보며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매번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그 목사님의 말씀 이제 알겠는데 그다음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찾아볼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자, 먼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38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 하늘 보좌를 벗어버리고 내려온 그 이유, 그것은 내가 내 뜻을 위해서 내려온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누구죠?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시간의 삶을 만들고 이 땅의 삶을 만들고 계획하셨던 그 계획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을 창조하고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죠. 그분이 그 뜻은 뭡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된 인간들을 대신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죽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한 자들로 살아가서 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 영원한 천국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끄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 가나안에 넣으시면서 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실현되어 이 땅의 구원이 완성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라인에 있는 그 뜻의 실현이라는 것이죠.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사가 바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구원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자녀가 잘되고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업이 잘되고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질병이 낫고 질병이 걸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부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죠? 여러분들이 구원 받느냐, 구원 받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원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 구원 받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영생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창세기 38장의 다말의 이야기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말의 이야기. 여러분, 다말은 불살라 죽여버릴 여인이었죠. 어떻게 시아버지와 그러한 해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아들이 언약의 라인으로 흘러갑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구원과 관련된 인물이기에 구원 사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이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눈으로 보면 그것은 나쁜 짓이죠. 그것은 근친상간한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도를 때려 죽여야 될 여인이죠. 성경은 그것을 의롭다, 착하다, 선하다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일은 우리의 생각과 일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부터 그 세기 말까지 그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9장, 이 요셉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 동안 이 창세기 9장이 38장과 이어서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의 이야기와 요셉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은요,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요셉 또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의 삶은 노예 생활이고 또 누명을 쓴 감옥 생활은 정말 불쌍한 삶이지만 그러나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 초점을 맞춰보면 요셉은 이해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살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간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요셉과 어떻게 예표되는 인물인지.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건 정확히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요. 그가 총리 대신 되는 건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그가 그 형제들 구원해내는 건 그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들을 용서해내는 건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를 드러내는 그 의미이기에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정말 형통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39장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자녀와 함께, 우리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돼요. 그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사와 관련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성경의 그 해석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구원사로 이 성경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다말도 형통하고 의로운 인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을 하나님이 살아야 돼요. 우린 여호와와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을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의도와 목적이 있게 만드셨어요. 왜 시간이라는 걸 만들었을까요? 왜 시초와 시말이 있을까요? 그 시초와 시말 그 이전과 그 이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생 안에서 이 시간의 삶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시간 안에서 모두 다 80년이나 100년의 짧은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그 생을 마감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이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지식을 넣어 놓으셨어요. 다른 피조물에게는 어떤 것도 넣어 놓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내가 죽더라도 내가 영생이라는 것이 있을 거야. 내가 죽더라도 이 다음 생이 있을 거야. 그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그 지식을 넣어 놓은 거죠. 그리고 그 지식을 정확히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 구원을 바라보고 영생과 상관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이해되어지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만 그것이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만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뜻이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조건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과 관련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가 모든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가 노예 생활을 하든지 누명을 쓰든지 감옥에 있든지 총리 대신이 되든지 또는 그가 죽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에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여러분. 시편 23편 4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자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한 인물이 아니라고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오지 않은 게 아니라고요. 그에게는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시도 때도 없이 수없이 많이 다가왔다고요. 근데 그때마다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속에서. 왜요? 뒤에 나와 있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1절에 나와 있죠. 시편 23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 언약의 후손 메시아 그 언약의 자손 그 씨가 무엇인지 알았던 인물이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고 그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왕으로 있든지 사울에 의해서 죽음의 그 경각에 달려있든지 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구원 안에 있는 삶이 되길 원해요. 정말 예수 믿는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해요. 자, 지난 한 주간에 제가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실질적으로 출석하는 인원만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제가 대충 어림짐작 해보니까 160명이 출석을 했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 그 등록부에 들어와 있는 한 200명 가까이 되고요.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160명, 150명 매주마다 출석하는데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네요. 제 마음이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과거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한 50, 60명 앉아있을 때보다도 훨씬 많은데도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주님 왜 이럴까요? 기도하는데 제 과거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50, 60명일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 솔직히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80명만 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80명이 넘었을 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적어도 100명은 돼야지. 열심히 기도했어요. 100명이 되었을 때 또 마음에 또 들어오는 거예요. 120명은 돼야지. 그게 작년 말이었어요, 여러분. 작년 말 넘어오면서 우리 교회가 150명 갑자기 늘어난 거죠. 근데 제 마음에 만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제가 왜 이렇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야, 충근아, 너희 교회 성도들이 200명, 300명, 500명 돼봐라. 네가 만족하나?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해밀턴에 있는 한인들이 우리 교회 다 나오더라도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제 욕심은 그래요. 이게 죄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충근아,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니? 너희 교회에 필요한 게 뭔지 아니? 너희 교회에 150명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교회에 몇 명이 예수 믿어? 너희 교회에 몇 명이 구원과 상관이 있어? 너렇게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 교회에 몇 명이 정말 예수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 제게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10명만, 5명만. 여러분, 여러분께 도전 드립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세요?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무엇을 믿으세요? 우리 교회가 150명, 200명 되는 게 좋으세요? 그걸로 기뻐하지 마세요. 그것이 인간적인 마음이라고, 인간적인 도리라고요. 인간적인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고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구원받아서 예수 믿는 자로 변화되는 것, 그걸 보고 기뻐하셔야 돼요. 아직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예수 믿지 않는 그걸 보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저 인간을, 저 자녀를 구원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그가 구원받고 나오는 것, 그걸 보면서 할렐루야 외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그게 진짜 기쁨이라고요. 그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